When I saw you 너만을 생각하고 When I love you Did you miss me 내 맘이 변한데도 I wish you're next to 이 모습 이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When I saw you 모습만 When I leave you Are you with me 세상이 우릴 미워해도 I will I wish you're next to 이 모습 이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When I saw Yeah. 잊혀진다면 돌아갈 수 있을까